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내 손끝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순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나한테서 나온 걸까? 혹시 그건 우주 반대편 어딘가, 혹은 다른 우주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내 머리, 내 몸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시공을 초월해서 말이죠. 가끔 우리는 누군가와 어딘가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통로를 차크라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이유 없이 갑갑하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그 문을 열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문을 여는 방법. 찌꺼기를 치우고 녹을 닦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러기에 참 좋잖아요. 자, 그 전에 우리 함께 주문을 외워보죠. 문을 여는 가장 고전적인 주문. 열려라, 참깨.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조니 린스의 영화음악 들었습니다. 영화 E.T. 중에서 Over the Moon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주문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일단 인터넷으로 오셔서요. www.imbc.com 치시고요. 라디오 클릭하시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거기에 게시판이 쭉 열려져 있습니다. 뭐 조금 고전적인 방법으로 오시는 분들 역시 아주 환영하는데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 적으시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편지나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앙시네마에서 2003 베스트 애니 열전이 있거든요. 2003년에 작년에 스카프 수상작들, 해외 유명 작가들의 단편 애니메이션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상영합니다. 주중에 상영하는데 모두 30분께 한 분당 두 매씩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시사회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첫 곡을 우주로 날아가는 꿈을 담은 영화 속인데 사실 새 벽두에 우리를 참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이 하나가 저기 미국에서 들려왔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 호가 화성에 착지했다는, 그래서 그 화성의 새로운 모습들, 아주 생생한 사진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맨 먼저 들은 생각은 에이 부럽다, 아이 속상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야 이제 미지의 땅이, 미지의 별이 더 이상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이 두 개가 겹쳐서 들었어요. 우리 태양계에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이잖아요. 수금지 화, 진, 지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초록색 별, 지구 바로 옆에 붉은 별,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록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지구가 이제 터져나가기 직전이 돼서 그런지 항상 우리는 눈을 밖으로 돌렸고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이 가장 매력적인 별이었어요. 제2의 지구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그 화성이 이렇게 가깝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 화성은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끊임없이 우주로 나가고 다른 별로 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꿈도 못 꾸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화성이 어느쯤에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살인의 추억에서의 그 화성 말고는요 신하균, 김희선이 주연한 김정건 감독의 그 화성으로 간 사나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그 소희라는 소녀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소녀가 믿는 사람은 바로 이웃집 오빠 승재죠. 승재는 소희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화성에 갔다고 하면서 그 화성으로부터 온 편지를 전해주고 또 화성으로 편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는 사실 전혀 등장하지 않는 멜로드라마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타나는 화성을 보니까 화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부재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의식 속에서 화성은 그렇게 늘 멀고 영화 속에, 소설 속의 공간으로만 남아있었는데 그 화성이 이제 현실 속의 공간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화 속의 화성들을 만나볼 거예요.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화성으로 간 사나이, 이재진이 영화 음악을 맡았죠. 화성에서 온 편지. 영화 라디오 데이즈 중에서 아티쇼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프렌즈였습니다. 우디 알렌이 라디오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 같은 영화 라디오 데이즈를 보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다이안 웨스트가 연기한 그 비이모 애인과 함께 차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뉴스 내용이란 화성인들이 지구에 침략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고 군대도 이 화성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뉴스 특보였어요. 이 뉴스를 듣고서는 혼비백산한 비이모의 애인은 비이모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달아나버립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1938년 할로윈 데이의 밤, 오존 웰스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존 웰스 감독이요. 오존 웰스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고전 우주전쟁을 각색해서 라디오 드라마 한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존 웰스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옮겨서 그냥 드라마로 방송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생동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삽입했거든요. 화성인들이 침략한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 뭐 물론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짜 뉴스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라디오를 켰던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정말로 화성인들이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고 믿어버렸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화성인들로부터 달아나려고 밖으로,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정말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요. 그날 그 중에서 두 명은 그만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죠. 아, 이 우주전쟁 라디오 드라마는 정말 역사에 남는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 사람들 어쩜 그렇게 순진했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시 사람들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화성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망원경에 희미하게 맺힌 붉은 별의 이미지 뿐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 화성에 대한 추측은 무성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아 파넬리가 1877년에 화성에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줄무늬를 발견한 뒤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화성에 대해서 또 화성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도의 과학 지식을 가진 화성인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1938년 오존 웰스의 라디오 드라마 우주전쟁 사건, 이 소동의 원인이 된 소설도요. 그 우주전쟁도요. 화성 운하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허버트 조지 웰즈의 소설이었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화성인은 아주 뭐랄까 사람들에게 아주 진지한 그 고려의 대상이라고나 할까요? 여하튼 화성인이 과연 있을까? 그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50년대 그 당시는 비행 접시 소동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정부에서는 혹시 화성에서 외계인들이 비행 접시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그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염두에 두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성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화성인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화성은 사람이 살기에, 아니 화성인이 살기에 너무 황량한 곳입니다. 요새 과학자들이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점찍은 곳은 사실 이 화성이 아니에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죠. 가끔 그 화성에 착륙해서 기념사진을 찍어오는 우주선들은 그래서 모두 붉은 황무지의 사진만 보내오지요. 화성인도 보이지 않고 은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면서 받아본 그 사진을 막상 보면 조금은 실망스럽죠.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해서 개수나무도 없다, 여기 토끼도 없다, 이 사실을 보여준 뒤로 참 많은 아이들이 실망해서 울었다고 하죠. 그 아이들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화성인을 죽이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지난 백여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화성인들은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수많은 SF 소설이나 영화들이 운하가 있는 장대한 화성의 고대 문명, 또 그 멸망해가는 세계에서 살아남은 화성인들을 상상해서 보여줬습니다. 화성인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책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죠. 달나라의 개수나무와 토끼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루니 툰 Back in Action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성으로 Viva Las Vegas 들어봤습니다. 사실 온갖 패러디가 가득한 이 영화에서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Viva Las Vegas도 패러디를 하는데요. 그때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 루니 툰 Back in Action에도 화성인이 나옵니다. 루니 툰 만화의 단골이죠. 그 화성인 마빈이요. 아령처럼 생긴 까만 몸에 그리스 로마 시대 병사들이 입었을 것 같은 옷을 입고요. 광선총 이렇게 쭉 레이저빔이 나오는 그 광선총을 들었습니다. 참 아주 귀엽게 생긴 외계인이에요. 하지만 이 화성인은 물론 아주 위험합니다. 툭하면 지구를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구가 금성의 풍경을 가리기 때문에입니다. 자, 이 마빈이라는 화성인을 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병사의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로니 투니 만화가들이. 그것은 화성의 영어 표기만 봐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어로 Mars입니다. M-A-R-S. 네. 맞아요.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전쟁의 신이죠, 마르스. 사실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인가? 전쟁의 신이 아레스라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로 넘어오면서 마르스로 변하고요. 마르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로마 신화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신입니다. 그 호전적인, 아니 바깥으로 팽창지향적인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신 마르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로마 달력은요,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3월. 3월, 새해가 시작되는 3월이 마르치인 이유도 바로 이 전쟁의 신에서 이름을 딴, 마르스에서 이름을 딴 마르치가 된 이유도 바로 그 로마인들이 전쟁의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그리스 군복을 입은 호전적인 작은 외계인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SF적인 상상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수천 년 묵은 고대 신화의 산물이기도 하고 서구 문화에서 화성이 어떠한 자리에 차지하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성인들 늘 호전적으로 그려졌어요. 우주전쟁이나 화성에서 온 침략자 이런 영화에 나오는 화성인들을 보면 어리석은 지구인들을 멸종시키고 지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죠. 영화 에일리언의 모델이 된 영화 It, The Terror from Behind Space 이 영화도 보면요. 지구로 돌아가는 화성 착륙선에 숨어들어서 승무원들을 하나씩 살해하는 화성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호전적인 화성인들 가장 최근에 묘사한 영화는 팀 버튼의 화성 침공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화성인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화성인의 존재 자체는 별로 그다지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이 영화의 화성인들 보면 반은 한 50년대 SF 영화 혹은 SF 소설에서 나왔던 것 같은 외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반은 유치원에서 막 뛰쳐나온 말썽꾸러기 소년들 같았죠. 이 화성인들이 마이클 제이 폭스나 피어스 브로스넌, 제이 니콜슨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을 광선총으로 날려버리고 타지마을 같은 명소를 심심풀이로 박살냅니다. 이런 장면들에는 사실 은근히 심술궂은 즐거움이 숨어 있었어요. 아마 팀 버튼은 폭력적인 화성인들 역시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책 속에 나오는 화성인들은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겁먹은 눈으로 밤하늘의 붉은 별을 바라보았던 지구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belong to me, I'll belong to you. 영화 화성침공 중에서 슬림 웨트만의 Indian Love Call 들어봤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 할머니가 즐겨 듣는 LP 속의 음악이죠. 이 곡을 듣자마자 화성인들의 그 초록색 뇌는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화성인의 물리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곡입니다. 원래는 1950년대 뮤지컬 로즈마리에서 탄생된 곡이에요. Indian Love Call 들어봤습니다. 자, 화성침공처럼 혹은 우주전쟁처럼 화성인들만 지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인들도 화성에 가죠. 수많은 SF들이 화성인들의 지구 침략만큼이나 지구인들의 화성 탐사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소설부터 한번 볼까요? 레이 브래드베리의 화성 연대기. 이 소설에서는 속물적이고 얄팍한 지구인들이 아름다운 화성의 고대 문명을 파괴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서구 유럽인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라커드슨 주연의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되었는데요. 화성 연대기. 원작만큼 좋은 평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으로 간 지구인들의 모험담.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세 편의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었는데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미션 투 머스, 안토니 호프먼의 레드 플래닛, 그리고 존 카펜터의 화성의 유령들. 안타깝게도 세 편 모두 좋은 평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없는 영화들은 아니었어요. 특히 미션 투 마스 같은 경우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히치콕의 적자가 아니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어떤 철학적 깊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철학적 깊이와 하드 SF의 정신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이 영화 미션 투 마스를 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물론 세상 일이 시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래도 외계인들을 광선총으로 때려잡는 SF 영화들만 쭉 보다가 화성의 외계 문명을 통해서 희생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또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과 인간의 정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서툴지만 그래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SF 영화 만나는 거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었죠. 화성으로 간 지구인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두 편의 영화 음악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미션 투 마스 중에서 반 헬렌의 Dance the Night Away.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안에서 그 무중력 상태에서 팀 로빈스와 그의 아내가 문득 들려오던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었죠. 이 곡에 이어서 엠마 샤플린이 부른 The Inferno 레드 플래닛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음모론들 잘 아세요?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과 관련된 음모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우주 탐사와 관련해서도 역시 음모론이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음모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요, 아폴로 우주선이 정말로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음모론에는 변종인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60년대 기술로는 달에 인간을 쏘아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알려지자 나사에서는 결심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대신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로요. 그래서 비밀기지에 달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달 착륙 장면을 연출해서 뉴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선은 달 근처에도 가지 않은 거죠. 야, 이게 진짜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 음모론이 인기를 끈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음모론 자체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정말로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피터 하이엄스가 감독한 1978년도 영화 캐프리콘 1. 이 영화가 그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나사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화성 유인 우주선 계획을 조작합니다. 기술이 안 되니까 우주선을 정말로 화성에 보내는 대신에 스튜디오에서 화성 장면을 연출해서 찍고 이것을 뉴스에 내보내는 거죠. 영화는 협박에 못 이겨서 사기에 협조한 우주인들의 탈출담, 그리고 사건의 진위를 의심한 한 기자가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 이것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화와는 상관없지만 달뿐만이 아니라 화성에 대한 음모설도 있어요. 왜 화성 착륙선들은 그렇게 실패율이 높은 걸까? 혹시 그건 그곳에 숨어 사는 화성인들이 일부러 착륙 계획을 사보타지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진위를 우리가 좀 더 의심하게 되는데 여하튼 인기는 있어요. 이런 음모론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 정보의 독점 때문입니다. 정보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상상을 하고 이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는 거죠. 지금은 세계 뭐 여러 나라에서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태양계 탐사의 대부분은 미국, 나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한 단체에 의해서 독점되고 통제되는 이 정보들을 아주 쉽게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정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더 그렇죠. 자, 과학이 더 발전하고 또 더 많은 나라들이 우주 탐사에 뛰어들 미래에는 아마 이런 독점 구조는 깨지고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음모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음모론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필사의 도전 중에서 한 곡 들어봤습니다. 필사의 도전에 삽입된 구스타프 호스트의 곡인데요. 구스타프 호스트의 행성 중에서 화성, 마을스 띄워드렸어요. 오늘 FM 영화 음악 키워드 영화 탐험은 영화 속의 화성이었어요. 역시 미국 영화가 많았고 그리고 SF 영화가 역시나 많았네요. 언제쯤 화성은 우리나라 영화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이번 주 일요일 27시 아니 정확하게는 월요일 새벽 3시에 정파입니다. 방송이 나가질 않아요. FM 영화음악만 안 나가는 건 아니죠? 그 시간 이후에 방송들이 쭉 안 나가니까요. 혹시나 라디오를 켰다가 지지지지 하는 소리에 놀라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라디오를 끄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그 지능지수가 그리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별명이 그 니모를 찾아서의 그 도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점점 겁이 나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화음악 제작진의 스태프들이 함께 이 말을 꼭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이 음악 나가고 나서 이 말 꼭 합시다 하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사실 이 정파 멘트도요 오늘 오프닝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실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잊어가지고 지금 스태프들이 조마조마하다가 저의 IQ를 의심한다는 그런 멘트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영화 속, 그러니까 키워드 영화 탐험, 다음 주 주제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화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는요. 시계예요. 영화 속의 시계. 야, 지금 막 이 영화 저 영화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떠오르시죠? 그런 영화 이야기들을 게시판에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시네마 키워드 영화 탐험 함께 해보죠. 자, 오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이수진 씨의 친구분 이야기가 마음에 탁 와 닿았는데요. 브라운근 이야기요. 브라운근이 시작하는 하루는 그날의 하늘입니다. 브라운근은 그 하늘에 대고 아 또다시 하루네가 아니라 우야 바로 오늘이군 이라고 외치곤 한답니다. 브라운근은 별과 달에 관심이 많고 또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의 숨은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군은 호기심이 많은 쪽에 속하는데 이건 누구나 그의 눈망울을 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브라운군은 무엇이나 열심히 잘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멋진 건 그가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운군은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아는 만큼 친구들을 아끼고요. 브라운군이 좋아하는 느낌은 자신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잠깐 넘어섰을 때의 그 한순간의 짜릿함입니다. 브라운군은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지위보다 누군가가 지닌 정열과 성실이 그를 빛나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브라운군은 때론 이유 없는 우울함을 느끼곤 하고 새벽을 사랑하며 아침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그런 브라운 군에게 아침을 같이 기다려주는 좋은 친구가 바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라고요? 이수진 씨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1월 8일은 그런 브라운 군의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브라운 군은 저의 재학 시절 동안 많은 도움을 준 정신적인 우상과 같은 고마운 친구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또 어느 곳에선가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왜 브라운 군인지. 수많은 그 이름 중에서 왜 브라운인지 혹시 그 갈색이란 그 색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브라운 군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생일 축하 멘트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신 그 말씀 저도 예전에 라디오를 듣는 입장이었을 때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이수진 씨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새벽 3시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건 초저녁잠이 아니죠. 일찍 자고 새벽 3시나 돼야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침을 지금쯤 맞으시겠네요. 아침을 맞는 모든 FM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 곡을 띄웁니다. 마지막 곡은요. 그럼 힘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툼레이더 1 중에서 U2가 부르는 엘리베이션 들으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mething true, I believe in you.